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어느새 6월의 끝자락에 서 있네요. 안녕하세요. 제니의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디자인이 됐든 글이 됐든 음악이든 뭔가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중 하나가 바로 평범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평범하다, 재미없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밋밋하다, 심심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죠. 더 애매한 건 뭐 이런 거죠. 대체 어디가 어떻게 평범하다는 거지? 그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때의 상황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험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평범해 보이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특별해 보일 수도 있고요. 사실 평범한 것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모습도 다 거기서 거기 큰 틀에서 보면 다 평범하죠. 일하기 싫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싫은 사람이랑 있으면 괴롭고 좋은 사람이랑 있으면 좋고 좀 유치하고 좀 이기적이고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눈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김연아와 아이유가 부릅니다. 아이스 플라워.

이번에 만나게 된 코너는요, 여러분들이 열화 같은 성화로 인포 플러스 무비를 준비했습니다. 플러스 무비. 네네. 저번에 그 금요일에 방송됐던 들으시고 열화 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두 분이요. 네. 내부 관계자는 아니겠죠? 한 분이 제 아내라는. 혹시 한 분은 제 남편인가요? 네, 네. 앞서서는 인포 네. 플러스 이벤트 제가 해서 네. 이벤트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인포 플러스 무비. 정말 중요하죠. 무비가 빠지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또 이 비가 많이 내리는 네. 날에는요. 야외 활동도 있지만 네. 또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걸 네. 찾게 되는데 그중에 또 영화만 한 게 없거든요. 네, 저같이 야외 나가기 추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딱 좋은 정보예요. 그렇군요. 네네. 저도 양쪽 다 좋아해요. 밖에서 하는 거 좋아하지만은 역시 또 가벼운 차 한 잔 네. 그리고 고소한 팝콘 아이따 하고 네. 영화 보면은 평화롭죠. 그 시간이 그 시간은 일단은 모든 잡념과 고민을 네. 잠깐은 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그리고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는 그쵸. 듯한 느낌. 제가 금요일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하고 금요일마다 무비 타임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항상 네네네. 그 시간에는 근데 아이 연령대가 좀 중간 5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갈수록 영화 고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져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본인들이 원하는 걸 본인들이 가서 네. 친구들과 가기를 네. 원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돈독해 네. 한다. 둘이 같이 봐야 돼요. 네네네. 결론은 제가 친한 친구의 그 아버님이 네. 그 이 친구가 이제 딱 자기의 어떤 이런 사춘기로 벗어날 타이밍부터 네. 그러니까 한 16살, 17살 때부터겠네요. 네네. 항상 금요일마다 너희들은 이제 집에 있어줘. 아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 라는 전제로 항상 그 어머님과 저녁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금요일마다. 한국분이세요? 네. 한국분인데요. 그러니까는 항상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시던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가시던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주변에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에 참가를 하시던 금요일은 항상 그 부부의 시간을 보내는 걸 보여줘서 이 친구도 그게 꿈이에요. 그래요? 나중에 이제 물론 결혼하면? 지금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고 살고 네, 있는 네.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혼자 남겨놓을 수 있게 됐을 때 아내와 네. 그런 금요일 저녁을 또 즐기러 다니는 그런 꿈을 계속 꾸고 있더라고요. 애기 맡기고 가면 돼요. 애기 맡기고 가면 돼요. 네. 이 나라에서는 참 애기를 그냥 집에 뒀다가. 네, 안 돼. 14살 이후나 가능한데 아예 힘들어요. 애기 맡기고 가세요. 맡기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네. 그럼 오늘의 인포 플러스 무비는? 우선 네. 상영 중인 영화를 먼저 기대된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영화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영화요. 이게 네. 또 생각보다 이렇게 선뜻 가지지가 않는 네. 곳 중에 하나예요. 극장이요. 네. 뭐 비용적 문제도 있고 시간적 문제도 있고 네. 또 뭐라 그럴까요? 요즘은 이제 다운로드하는 영화들이 많아져서 네.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언어 때문에요. 머리 아파요. 보고 나면. 근데 영화는 정말 신기한 게요. 네. 화면에서 주어지는 음악. 그리고 그때의 상황, 그리고 옆에 사람들의 반응, 그런 걸 통해서 마치 모든 걸 알아듣고 온 듯한 네, 그런 착각을 일으켜주는 게 또 영화거든요. 저 옛날에 영화 주키퍼 보러 갔다가 표 달라고 그랬는데 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이. 이런. 그래서 내가 주키퍼 막 웃으면서 그 제트 발음 때문에 설마 못 알아들까 그랬는데 정말 그 초창기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저는 영화 얘기하면 제가 그 레스토랑 가가지고 바베큐 달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던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키퍼 달라니까 못 알아듣고 지금 발음도 안 되네. 주키퍼 주세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네. 그래도 성공을 하셨다는. 네, 표 샀어요. 저는 레스토랑에서 봤어요. 바베큐 실패했어요. 그래요? 끝까지 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낫군요. 네. 네. 이럴 때 좀 제가 또 이렇게 밀리는 듯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참. 네. 일단은 네. 지금 상영 중인 영화들이 네. 참 다양한 장르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요? 판타지부터 아이들의 뭐 카툰도 준비되어 있고 로맨스 영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될 코미디 영화 뭐 그리고 장르를 알 수 없는 영화도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장르별로 정말 다양한데요. 네, 정말 다양한 영화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골라 네. 원하시는 영화를 가서 보시는 그 재미 네네. 예, 있을 거예요. 네, 취향에 맞게. 네, 취향에 맞게. 네. 일단 동화. 동화 아이들과 함께 예. 어느 쪽으로 넣어야 될까요? 이제는 장르조차도 애매모호해진 맞아요 맞아요 이 네. 동화 저희 나라 제목으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가 그 나왔어요? 앨리스 인도 인 원더월드 라고 하는 영화의 2가 나왔습니다. 네, 저 지나가다 광고 봤어요. 네, 참 독특한 그 네, 얼굴에 네, 그 자니 데비 조니 데비 나오 네, 얼굴에 나오죠. 분장을 한 네. 그 영화 1편조차도 보고 나서 와 미묘하게 참 잘 만들었다라고 네, 네. 했었던 영화였는데요. 요번에 네. 2편 아 나왔군요. 네, Through the Looking Glass라는 요즘에 소제목으로 좀 조니 데비 좀 말 있지 않나요? 안 좋은 소식이 있죠. 동화하고 좀 안 어울리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네. 보면 관대하다면 관대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화 상영을 연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봉 시기를 늦추진 않았고 네. 헐리우드에서도 여기에서도 영화가 계속 홍보가 되고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아내 구타 사건이라고 하는? 뭐 자세한 얘기까지 남의 가정사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이미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화 관계없이 그 관계없이 예. 잠깐 그런 걸 잊으시고요. 네네. 그 영화 속에 모자 장수로다가 봐주시면서 보신다면 맞아요. 예, 또 색다른 그 판타지물인지 동화인지 모르는 네네. 또 섞인 이런 판타지와 네, 환상의 동화. 세계로 맞아요. 여러분을 이제 이끌 수 있는 네,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네.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컬러풀한 네, 색감. 네, 캐릭터들, 색깔들, 배경들 독특해요. 네, 독특했죠. 정말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나라. 아, 네. 이상한 나라요. 네, 한번 여러분 이거 아이들하고 보면 좋겠어요. 네. 네. 네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고요. 지금 상영 중? 상영 중. 네. 예, 두 번째. 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정말 정말 또 재미있는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워크래프트가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저기하고 스타크래프트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도 영화가 된다, 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안 나와 있고 뭐 막 예고편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진 네, 네, 그 네. 영상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네. 결국은 그 뒤를 이어 전 세계에 그 게임을 휩쓸었던 워크래프트 영화가 먼저 이렇게 런칭하는 그렇군요. 예, 이런 기회가 됐네요. 이거 남자들 엄청 좋아하겠네 우리 애들. 모든 판타지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 어떨까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예전에 그 반지의 제왕이 만들어놨었던 그 판타지물의 네네. 완성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워크래프트 게임. 그 게임에 나오는 모든 오크, 휴먼, 모든 캐릭터들이 존재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벌이는 와. 워크래프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럼요. 킬링타임 무비로는 네. 아주 좋죠. 빨간 줄, 세 줄. 세 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기 드문 영화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참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네, 킬링타임. 킬링타임 무비. 네, 정치는 잠깐 잊으시고요. 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제목만 네. 들으신 분들은 잠깐 추억에 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무슨 영화인데요? 인디펜던스 데이 2가 돌아왔습니다. 와, 진짜 오래간만에 왔네요. 네, 더 화려해진 액션, 네. 더 화려해진 SF 효과. 주연은요? 주연은 사실상 1편의 주인공이었던 윌 스미스가 예, 예. 이번에 안 나와요. 아, 나 좋아하는데. 그 1편에서 네. 과감하게 추락한 그 비행체에서 네, 나온 네. 외계인에게 주먹 한 방 날리는 그 장면. 네,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그런 그 연기를 했던 윌 스미스가 이번에는 이제 빠지고요. 또 새로운 인물들이 그, 이제 그 자리를 메꾸고 나이가 좀 나오는데요. 네네네. 그치? 다만 이제 그 당시에 그 바이러스를 외계인 비행체로 옮기는 그 박사님은 네. 머리가 하얘져서 또 출연을 하시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1편이 네, 2편 나오시는 분도 있으니까는 네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그 1편과의 연장선상을 또 보실 수도 있을 네. 거고요. 그리고 더 거대해진 네. 그 외계 비행체가 나옵니다. 네, 그런 비행체를 통해서 이제 현실과 이런 특수 효과를 구분하기도 힘들어진 이제는 구분이 안 돼요. 네, 옛날에 표가 났거든요. 났죠. 네, CG가 이렇게 그 이중으로 날아다녔잖아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CG가 너무 멋있어졌죠. 지금 이 세 가지 영화가 다 그러네요. 다 CG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때는 특수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또 다른 세상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요.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상상의 나라를 머릿속에 있던 게 이렇게 막 화면으로 확 나오는 거 네.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네. 세 가지 영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영화 소개를 먼저 네. 서두부에서 잠깐 마무리하면서 네. 노래 하나. 그럼요. 들어야죠. 예, 듣고 가면 어떨까요? 아, 이게 영화에 관계된 음악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고른 지금 노래는 네.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이 예전에 불렀던 여러 가지 그 유명한 노래 중에서 네. 오렌지 나라의 앨리스. 아, 예, 어울립니다. 네. 일단 푸른 하늘의 오렌지 나라의 앨리스. 여러분 감상해 보세요.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변시계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12-247-4.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니 어떻게 음악 선곡을 이렇게 잘하세요? 영화하고.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듣다 보면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노래일 거예요. 네. 아니 영화에 한국 노래 어울리는데요? 다음에 이걸 주제곡으로 써달라고 한번. 네, 네, 이제 이어지는, 앞에서 네. 이제 SF 판타지 뭐 이런 영화도 네. 이제 했으니까 다른 장르 영화도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정말 장르를 다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네. 일단은 그 이런 뭔가 킬링 타임 무비도 좋지만 네. 이제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로맨스 영화. 로맨스 좋죠. 곧 빠질 수 없죠. 네, 좋죠. 네, 여기 이번에도 한 편이 이제 그 상영을 준비 상영하고 있고요. 지금 상영 제목이, 중. 네. Me Before You라는 제목이죠. 이게 누가 나오는 거지? 아, 그 아마 성함만 이름만 들으면은 그렇게 썩 와닿는 배우는 아닐 거예요. 예, 예. 에밀리아 클락이라고 하는 네. 배우인데요. 에밀리아 클락. 네. 아, 하여튼 얼굴 딱 보시면은 보면 알겠죠? 예, 뭐 그렇게 뭐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그렇게 이렇게 저 사람 이런 사람은 네. 아닐 거예요. 아, 그렇지만 이 두 남녀 네. 커플이 네. 정말 잘 어울려요. 아~ 네, 포스터만 보셔도 아이고 둘이 정말 커플 아니야 할 정도로 정말 캐스팅이 잘 된 그런 영화거든요. 네네. 네, 이런 정말 연인과 함께 어떤 이렇게 한번 네. 즐기시기에 네. 이제 따뜻하게 보시기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로맨스 영화 본 지 진짜 오래됐네요. 어우, 그렇죠. 네, 애들하고 만화 영화는 많이 봤어도. 아, 그게 이제 그 남편분하고 사이가 좋으셔서 그래요. 아. 굳이 집에서 볼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네, 또 영화까지 이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연인들의 영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영화 한 장르가 하나 또 있죠. 공포 영화. 아, 다른 의미의. 다른 의미의 공포 영화. 전문가신 것 같은데요. 들었다 놨다 하는 할 수 있는 공포 영화. 아니, 그 언제쯤 얘기야. 여자분이 소리 질러서 안길 수도 또는 네. 남자분이 소리 질러서 안길 수도. 어떤 이런 가깝게 네. 커플 만드는 공포 영화가 또 돌아왔어요. 아, 저 공포 영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만 네. 또 일부러 보러 갈 때가 있는 거죠. 그 네. 앞서서 좀 독특한 장르로다가 네.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었던 컨저링. 되게 무섭다 그러던데. 우리 아들이 보고 와서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약간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이지 않는 유령으로 시작해서 점점 보여가는. 아, 그런 내용이. 그 과정을 통해서 네네. 사람들의 공포감을 끌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네. 네, 일단 요번은 투죠. 컨저링 투. 제 주변에 예, 보러 간다는 분들 참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의외로 또 이게 매니아층이 많잖아요. 그럼요. 공포 영화층은 매니아층이 두툼하죠. 네네. 네. 그 막 즐겨 본다기보다는 일단은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본다. 네네. 뭐 그런 의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 내고는 안 봅니다. 미투. 네. 밤에 화장실 편하게 가죠. 네. 이런 장르도 만약 나는 식상하다. 그러면은 일단 어떤 한 가지 장르로 넣기 어려운. 아, 또 다른 장르? 네. 이 복합됐어요? 마술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마술 하면은 네. 그 관객들 앞에서 어떤 마술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에게 웃음을 준다든지 즐거움을 주는 네, 거였다면 네. 이제는 그걸 도둑질로 승화를 시킨 Now You See Me 2 The Second Act가 돌아왔어요. 오, 재밌겠는데요? 네, 과감한 그런 시각적 효과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줬었던 영화인데요. 네네. 그게 또 2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마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눈에게 일루션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함에 따라서 또 어떤 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지 또 네, 어떤 네. 식으로다가 이걸 또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네. 독특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마술 하면은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분들이 호감을 끌어내기 좋은 거라 이제 개인적으로도 막 연습을 하긴 하는데요. 맞아요. 이게 네, 결국은 손이 네. 무디기 때문에 네. 네. 모두 지켜버리는 맞아요. 아, 우리 저희 아들이 마술을 잘하거든요. 그 재능이에요. 네, 근데 이제 딱 그 딱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갑자기 마술을 아주 좋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호감을 끌어는 제가 이렇게 마술을 하면은 네 살짜리 아들도 아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말씀을 잘하시는데 손은 둔하시군요. 네, 따로 놀아요. 네, 모든 네. 그 뇌세포의 그 운동신경이 입으로 집중하고 있는. 허점이 있어요. 저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들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또 준비되어 있죠. 아, 그래요? 네, 그 아들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먼저 뭘까요? 소개시켜드린다면 네. 닌자 터틀. 닌자 거북이가 돌아왔어요. 아, 돌아왔네요. 닌자 거북이. 네, 돌아왔어요. 네. 드디어 돌아왔어요. 그게 이 전편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아이들과 함께 보고서는 어우 열광했죠. 와 화질도 좋고 와 이게 네.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네. 또 멋있는 닌자를 만들어냈구나. 닌자 거북이를 야 어우. 어떻게 잘 싸우는지 그렇게. 아 이거 멋지죠. 야 이거 역시 쥐한테 배워서 그래. 네, 여기 사보면 다 쥐야 어떻게. 어디나 있고 네네네네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런 액션. 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킬링 타임 무비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열광하는. 맞아요. 여자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 아이들을 위한 또 영화 만화 영화가 준비됐어요. 네, 아 진짜. 제목이 바뀌었죠. 네, 네. 니모를 찾아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파인딩 니모가 아니니 파인딩 도리. 아 도리 아줌마. 도리 아줌마. 도리 아줌마가 돌아왔어요. 정말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도리를 연기한 목소리 액터가 바로 엘렌이라는 거죠. 그 유명한 저기 MC? 예, 토크쇼. 토크쇼 진행자죠. 엘렌 쇼. 엘렌 쇼. 네, 엘렌 쇼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다 얻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만화 영화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기억이 짧은 그렇죠. 약간은 풍수기 있는 풍수 같은 아줌마. 아줌마 같은 예, 그런 물고기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소리가 왠지 어울리네요. 그렇죠. 네네. 전혀 어울릴 거를 생각은 못했었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궁금하다. 목소리, 네네네. 더빙한 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와우. 네. 궁금하다. 꼭 봐야 되겠다. 정말 그 물고기가 이렇게 연기하는 듯한 그 엘렌의 정말 그 연기력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수족관에 가면 이거 옛날 파인딩 니모 보고 나서는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크라운 피쉬로 볼 때마다 니모 했는데 이제는 또 바뀝니다. 그러네요. 도리. 예. 물고기 하나가 또 이름을 얻게 됐죠. 네. 그래서 파인딩 도리. 도리가 돌아왔어요. 아, 너무 재밌겠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상영 중 영화 중에서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 배우 중에 하나죠. 조지 크루니. 네, 조지 크루니가 저도 좋아해요. 네, 일단 그 이런 사람들에게 돈 벌게 해주는 방송의 그 진행자로 나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화려한 명성과 부를 얻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남자가 스튜디오를 침범을 하죠. 네. 그리고 조지 크루니를 인질로 잡고 아, 그래요? 네, 인질 버리는 그런 사건을 하나의 또 영화로 만든 겁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Money Monster. 머니 냄새가 나는데요. 이미 보신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개봉한 지가 꽤 돼서 있는데 조지 크루니가 주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또 그와 함께하는 여배우가 바로 줄리아 로버츠. 세상에. 네, 엄청난 배우 둘이 출연을 했습니다. 아, 줄리아 로버츠 네. 늙지도 않아요. 두 분들의 오우 그렇죠. 아기를 낳는데도 안 늙어요. 아, 세상에 어떻게 그대로야. 어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조지 크루니 같은 스타일로다가 늙고 싶다는 분들 많죠. 그렇죠. 멋있죠. 네네네네. 네. 어 저도 염색 안 해도 그런 스타일이 나오면 참 좋은데요. 네. 네 뭐, 포기하고 살고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네네. 일단은 네. 네, 예전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 이미 지방으로 물에 둥둥 뜨는 그런 몸매. 근데 더 이상 조지 크루니에 가까워질 수가 없죠. 자꾸 상상하게 하지 마세요. 아, 마지막으로다가 말 아유, 화제를 돌려야죠. 네. 마지막으로다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인도 영화가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장르 정말 다양한데요. 볼리우드 영화를 또 볼리우드 영화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네 인도 영화에는 항상 노래와 춤. 그러니까는 아. 이렇게 장르가 시작되죠. 네. 액션 영화입니다. 네. 그렇지만 노래와 춤. 이건 로맨스 영화예요. 하지만 노래와 춤. SF 영화죠. 네, 맞아요. 노래와 춤. 로봇도 춤을 춥니다. 노래와. 네, 기대를 쳐버리지 않는 인도 영화. 이번 것도 그런가요? 네, 이번 영화도 그렇게 빠지지 않죠. 왠지 중독돼요, 이게. 네. 처음에는 이상하던데 접할 때마다 보면은, 흥이 나더라고요. 저는 좋아해요. 오. 인도 영화도 개인적으로 일부러 짬짬이 어떤 장르가 식상해질 때마다 네. 보면 정말 리프레쉬를 해주는 볼리우드만의 어떤 특성이 있는 영화고요. 어울리시는데. 제목을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네네. 제목이 제가 정확한 발음을 이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그냥 그 여기에 써 있는 SADAARJI 사르다지라고 하는 네, 제목으로 다 사르다지2죠. 이번에 두 번째 영화예요. 아, 네네네. 이제 소개가 되는 영화 있으니까 이런 쪽 영화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네. 또 기회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여기 또 우리나라 영화를 또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어울리는 음악 하나 듣고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의 그 기분을 조금 더 앞에 들은 노래보다 조금 템포를 한번 올려볼까 해가지고 좋죠. 닌자 거북이, 닌자 터틀의 2014년도 영화죠. 영화의 타이틀 나왔던 쉘샥. 아, 알겠어요. 그러면 듣고 올까요? 네. 네. 시작. 아우, 신나는데요? 들썩들썩합니다. 네, 네, 어깨 들썩들썩. 어우, 와우. 이쪽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좀 어깨로 신나게 흔들면서 네. 들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 벌써 7편이나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상영 중인 영화죠.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는 상영할 영화 그렇죠. 몇 편도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네, 네. 네, 일단 상영될 영화도 장르별로 이제 한두 개씩 네, 네. 이제 하나씩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거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제가 꼭 가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요. 특별히 애정하는. 네, 제가 이분 팬이에요.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주연 배우. 네. 드웨인 존스. 아, 누군가 생각나나? 이름만 들으면은 누구지?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 럭비 선수였고요, 미국에서요. 아. 사모아인이 출시고요. 아, 실제로 럭비 선수예요? 네, 였었죠. 영화 배우를 하면서 이제 그만뒀으니까요. 아, 그래요? The Rock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출연했고. 아,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했던 분노의 질주 7편에 바로 CIA 대장으로. 아, 네, 등치 출연했어. 좋은. 등치. 오우, 와우. 아. 이분이 무시무시한 건 40대라는 거죠. 40대 금호매를. 네네네. 그분이 주연. 그분이 주연이야. 그분이 아. 액션 영화로 또 돌아왔습니다. 아, 액션 제목이 영화. 센트럴 인텔리전스. 이게 언제 네. 상영 예정이에요? 이게 이제 그 지금 6월 30일 날 개봉 예정으로 돼 있고요. 아, 네. 네,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서 또 다른 액션을 네네. 보여줄 준비가 된 걸로. 앞서서도 여러 가지 액션 영화를 또 했지만 이분이 가끔 이제 이렇게 다른 영화를 하기도 해요. 로맨스나 뭐 코믹 영화도 하긴 하지만 다시 또 액션 영화로 돌아왔고요. 아, 누군지 알 것 같다. 어마어마하죠, 덩치가. 네. 하여튼 돌아와서 네네. 이제 또 영화로 액션 영화로 저희들 즐길 수 있게 됐고요. 네네. 또 앞에 지금 쭉 영화들 소개하면서 왜 이 장르가 없지 궁금하셨던 분 있을 거예요. 네. 코미디물이죠. 그러네요. 네. 코미디.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코미디물이 보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어려워요. SF 영화, 액션 영화 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맞아요. 있거든요. 쉽지 코미디. 않아요. 그리고 네. 코미디. 예전 덤앤더머 보면서 깔깔 웃었던 제가 기억이. 제 별명이 친구랑 덤앤더머거든요. 저는 저기 삼총사였었는데요. 아, 그래요? 덤앤더머, 더 미스트. 아, 그거. 였었죠. 네네네. 참나. 제가 어느 쪽이었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네, 되게 슬퍼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코미디 영화 하나가 또 이제 7월달 초 상영 예정으로다가 준비됐고요. 좋아하시는 Mike 분들. Can they even need a wedding date라는 제목으로 지금 코미디 영화도 준비되어 있어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 영화 나 유치해 안 봐 이런 분도 있지만 결국 그분들도 같이 보다 보면 막 웃거든요. 미소는 짓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가 뻥 풀려나가는. 스트레스의 소용이죠. 네네. 네, 그런 영화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런 화려한 영화 속에 네.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조그만한 네. 영화일 수도 있는데 네. 하이틴들이 이제 주인공이고요. 드라마는 좀 있는데 영화는 좀.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제목이 Sing Street라는 영화로다가 네. 일단은 배경이 약간 옛날 배경에 이 꼬마 아이들이 네. 초등학생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학교에서 불링을 네. 당하고 이런 소외를 당하는 소재군요. 네, 아이들이 서로 밴드를 결성해서 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찾아가고 하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네, 그런 영화예요. 그런 영화인데 뭐 일단은 10대들이 나오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조금 강한 언어들이 나올 수도 네. 있지만 그들만의 언어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약간 소화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성장 영화 그러네요. 뭐 저희들이 하는 성장 영화를 이게 통해서 또 한번 또 새로운 그 영화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영화를 통해서 저희하고 친근한 그 가수들 아하. 아, 그럼 배경이 네네. 그러면 신디 그때 로퍼. 네, 그때 배경이에요. 네네네. 그때 음악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하, 신디 로퍼. 그런 음악들을 이제 또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럼 현재 아이들과 지금 엄마 부모님 세대와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영화 되네요. 음악으로 그런 영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최근에 날씨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고 이제 뭐게 오고 하니까는 요거의 연장선상으로다가 제가 노래 하나 혹시 추천해도 돼요? 감사하죠. 네. 제가 그 92년도 그쯤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 한국에서입니다. 한국에서 이게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딱 전주 부분만 듣고 제가 샀던 레코드판이 있어요. 아, 레코드판. 언제쯤인가요? 아, 레코드판. 많이 크죠? 네네. 지직지직하는 그 소리로다가. 거기서도 들리는. 근데 이 음악이 그 네. 레코드 음악에 바늘을 올려놓고 지직지직지직하는 소리에 이어서 딱 스타트 됐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어떤 음악인가요? 아하의 Cry in the Rain이라고. 와, 맞아요. 네,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하. 네, 아하. 아하. 아, 세상에. 이 시대, 저희 그 세대, 아, 비슷한가요? 우리 친구니까? 아, 아까, 제가 조금. 네,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참 이게 네, 불리한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 지방도 못 보여드려요. 네. 아, 맞아요. 아하, 진짜. 네. 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음악을 한번 딱 들으면서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 구질구질한 날씨. 그리고 아우 축축한 날씨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늘어진다라고 네. 하는 기분을 네. 살짝 바꿔보시는 것도 달래보세요. 괜찮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상영된 지금 상영 중인 영화 7편 그리고 앞으로 상영되어질 영화 3편 소개시켜주셨는데 아 여러분들 정말 알찬 정보, 인포 플러스 네, 오늘은 무비. 무비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시간 되셨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신 아하 노래로 저희들 그 겨울에 겨울비에 지친 저희들의 마음을 달래주길. 아하의 Cry in the Rain.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아이디 보시기에 좋았더라님의 사연입니다. 요 며칠 마음이 베베 꼬이고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두 반갑지 않고 짜증만 나네요.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심란하기만 하네요. 우중충한 날씨도 짜증나고 때때면 차려야 하는 밥상도 귀찮기만 하네요. 이럴 땐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좀 나아지기도 하는데 그럴 만한 상황도 못 되네요. 아주 슬픈 노래 틀어주세요. 아이디 보시기 좋았더라님,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슬플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위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쩔 땐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음악 보내드립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님께는 보따리에서 아동 패션 문구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 지금까지 월요일의 제니의 음악 카페였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들으시면서 슬픈 마음 위로받으시기 바래요. 내게 다가갔을까 떠날 수도 없는 이젠 너를 뒤에 두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네 모습뿐인걸 언젠가 네가 했던 아픈 말 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덜 힘들 었을까? 너는 울고 있다, 참고 있다, 고개를 든다, 아프게 웃는다. 노을빛 웃음 온 세상 물들이고 있다.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네 곁에 있고 싶다. 아파도 너의 곁에 잠들고 싶다 처음 그날부터 뒷걸음질친 너 또 처음 그날부터 이별을 떠올렸던 나 널 너무 갖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었던 세상 서글픈 계산들 아무리 조심해도 애써도 아무리 아닌 척 밀어내도 이미 난 네가 좋아 보고 싶다 세상 다루만진다 울지 마라 가지 마라 이제는 머물러라 내 곁에 넌 따뜻한 나의 봄인걸 아직 망설이는 네 맘 앞에 그래도 멈추지 못할 내 마음 내게 남은 두려움 너를 안고 하나 내 품이 편해질 때까지 울고 있다 참고 있다 고개를 든다 아프게 세상 물들이고 있다 울지 마라 가지 마라 이제는 머물러라 내 마침내 만나게 돼 너는 나의 따뜻함